구석도로 비가 내린다. 이 몸실을 차창가에 부딪혀 흘러내린다. 경상도길 충청도길 비 내리는 천안산거리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는 떠난 님의 눈물인가. 경기도길 경상도길 비 내리는 추풍 연곡에 잔대같이 쏟아지는 비는